love. Hey, monkey, monkey. Hey, 춤을 추어 보는 광고래. Hey, monkey, monkey. Hey, 모두 모두 모두 다 같이. Hey, monkey, monkey. 즐거운 monkey, 흥겨운 monkey, monkey 춤을 춥시다. Hey, monkey, dance를 같이 추면. Hey, monkey, monkey. Hey, 너 사람 사람 이래도. Hey, monkey, monkey. Hey, 자기도 모르게 칠해줘. Hey, monkey, monkey. Hey, 모두 모두 모두 다 같이. Hey, monkey, monkey. 흥겨운 monkey, 즐거운 monkey, monkey 춤을 춥시다. Oh, yeah. Monkey, monkey. Hey, monkey, monkey.